나의 모습 보며 자유롭게 날아가는 기분 늘 함께 하길 바라네. 하늘 높이 손을 뻗어 희망을 향해 한 걸음. 내일이 기대되는 이 순간 함께 할 수 있어. 바람